어때요? 잘 지내나요? 날 버리고 갈 만큼 그 사람 잘해줄 텐데 왜 날 찾아왔나요? 말해요 울지만 말고 왜 이렇게 야였죠? 거봐요 내가 그랬죠. 사랑하는 나의